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서 하신 개회사를 남아프리카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